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국은 단순히 태를 묻고 나서 자란 고향산천이 아니다. 인민들의 참된 삶이 있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영원히 담보되는 곳이며 그것은 수령에 의하여 마련됩니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노라 사회주의 내 저국이여. 한번 나래를 편 새는 버금자리를 떠난다지만 나는 내가 나서 자란 요람 떠나 순간도 살아본 적 없어라. 그 요람은 한없이 따사로운 곳, 내리는 눈비도 사나운 폭풍도 다 막아주며 따뜻한 봄날만 펼쳐주는 사회주의 내 저국의 품. 그 품 속에 즐거이 노래 부르며 아이들은 야영의 길을 떠나고 인민은 이 땅을 가꾸며 라곤의 길을 열어가나니 그 여람은 저 푸른 하늘처럼 끝이 없어 날마다 넓어지는 대지호에 어걱은 물결쳐 설레고 창조의 노래는 높이 울려 퍼지어라. 이 나라 아들 딸 천만이여도 그 품속에선 못 이룰 희망이 없고 행복은 집집마다에 깃들어 불밝은 창가마다에 웃음꽃 피어나거니 그 요람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이 강대한 것. 원수들이 전쟁의 검은 구름 몰아오며 우리 삶을 위협할 때 총대 높이 들어 쳐물리치신 아 김정은 원수님의 품. 나는 영원히 그 품에 안겨 살 이 나라의 국민, 이 땅의 주인. 이 몸을 안아주고 삶을 빛내어주는 사회주의 저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리라. 최후 승리의 새 아침을 이 땅에 안아오리라. 아, 내가 살고 우리 후대가 천만 년을 안겨 살 영원한 삶의 요람. 그 품은 오직 하나, 사회주의 내 저국이여라. 그렇습니다. 이 나라 천만 자식들이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사는 고마운 사회주의 내 저국은 우리 인민 모두가 안겨 살고 후손 만대의 행복이 담보되는 은혜로운 삶의 요람,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크나큰 품이거니 순간도 떨어져선 못 살 한없이 귀중한 어머니 저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고 천만 군민은 심장으로 노래합니다. 아침 저녁 아이들의 노래소리 즐겁고 따뜻한 정동 지요 화목한 가정 소중한 복음 Oh.